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류학동 제38차 대회가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됐습니다. 총연중앙상임위원회 조직국장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대의원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보고자는 지난 제37기 기간에 조직의 확대 강화와 조국통일운동, 권리옹호운동을 비롯한 사회실천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총연 제24차 전체대회가 열리는 2018년까지 류학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개척하기 위한 류학동 2018년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 되찾기 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문제, 류학동의 본부와 지부를 애족 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어 류학동의 조직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효닐이 다시 선출됐습니다.